이 밤을 두드리네. 소리도 없이 언제였던가 사랑한다던 그 사람 떠나버린 뒤 시간은 흘러 이제는 모두 잊어야 할 기억뿐인데 창가에 머문 그대 손길이 내 맘을 흔들고 가네. 때 아닌 비가 이 밤을 두드리네. 소리도 없이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없는 서글픈 지난 추억뿐인데 귓가를 스친 그대 목소리 언제나 나를 부를 것 같아. 이 밤을 두드리네. 소리도 없이 때 아닌